천안금 갈매기도 슬피 우는 이별의 인천 황금 황금하다 울고 가는 마도로스 사랑인가 정들자 이별의 고동 속이 목매여 운다 마다님을 뜨고 내일은 어느 황금 순웃음 친 남아에도 순정은 있다 황금마다 웃고 가는 마도로스 사람인가 자격도에 등대불만 가물거린다 마도로스 수첩에는 이별도 많은데 오늘 밤도 그라스에 맺은 인연을 황금마다 끊고가는 마도로스 사랑인가 물새들도 눈물 짓는 이별의 인천 황금